네, 컴퓨터 소리 올리시면 돼요. 크리스마스에는 있느니 내리지 않더라도 우리는 웃을 수 있죠. 주님 오신 날이니 그대 알고 있나요? 가장 기쁜 소식을 주님 우리 위해 선물을 이 땅 위에 주셨네. 하얀 눈이 내려와 온 세상 가득히 쌓이며 모두가 즐거워 기쁜 춤을 추니 어린이도 노인도 모두 함께 찬양 드려요. 이 땅에 나신 아기 예수님께 오른쪽부터 아 시작하셔야죠. 흰 눈이 내리지 않더라도 우리는 웃을 수 있죠. 주님 오신 날이니 그대 알고 있나요? 가장 기쁜 소식을 주님 우리 위해 선물을 이 땅 위에 주 다 같이 하얀 눈이 내려와 온 세상 가득히 쌓이며 모두가 즐거워 기쁜 춤을 추니 어린이도 노인도 모두 함께 찬양 드려요. 이 땅에 나신 아기 예수님께 한 사람도 마짐없이 예수 탄생 축하해요. 우리 물에 기쁜 축제가 아닌 모두의 축제인걸요. 하얀 눈이 내려와 온 세상 가득히 쌓이면 모두가 즐거워 기쁜 춤을 추니 어린이도 노인도 모두 함께 찬양 드려요. 이 땅에 나신 아기 예수님 나나나 오른쪽부터 나나나나나 헤 나나나나 다시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